이게 최선입니다. 탬버린 박수. 야, 상공이 고생했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되게 의미 났구나 나한테. 죄송해요.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저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둘이서 놀게요. 죄송해요. 신청곡을 주셨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나름 기쁨을 이런 짓으로 승화해 봤어요. 오늘 그 먼저 숙제를 패치어서 들어보셨고요. 야 그냥 개인 메일로 보낼까? 아, 아 그게 더 싫으실 수도 있겠다. 숙제를 해치우고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7화 7회 시작하겠습니다. 붕.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출근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 그렇지. 출근길에 듣는 노래들. 출근길에 듣는 노래들. 정신무적. 캉. 내가 근데 너의 선곡을 보면서 아야가 작정했다. 뭐? 날 건드리기로. 아. 실컷 시비 걸어봐라라고 한 선곡이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약간 시비를 바라고 한 선곡이지. 괴랄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괴랄하기보다는 촌스러웠어. 아 그런 것도 있고. 나 이제 오늘 완전 비호감의 끝을 가는 거야. 너한테 쉼없이 시비를 걸면서 지가 뭐라고 그 뭐지? 개성용이 한 말 있잖아. 그럼 니들이 와서 뛰어오든가. 그 수준으로. 아, 그럼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벌써 11시네.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좀 들어봐야지. 뭘 들어볼까요? 네가 하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걸 좀 들어볼게요. 아. 그런 게 있어. 이 노래 부른 밴드 이름이 더 1975라고 읽어야 되는데 난 늘 숫자는 한글로 읽게 됐나? 1975. 더 1975. 더 1975의 Settle Down이라는 노래야. 언제 어떻게 처음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노래 가사는 사실은 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몸으로 대화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남자가 약간 여자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출근길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듣게 됐었어.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됐던 시절에 와 노래 되게 좋네 하면서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처져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친구 집에서 살 때였는데 걔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꽤 막 꽤 긴 길을 걸어 내려가야 돼. 언덕 끝에 있는 데였고 언덕을 쭉 내려와가지고 길을 두 번을 건너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길 동안 이 노래를 한 두 번 정도 돌아가. 이 노래가.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야. 너무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박자에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걸으면서 그래서 최근길에 듣는 노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노래가 난 사실 이거였어. 네, 얘네들 보니까 아이돌이더라고. 어려. 아니 그리고 외모도 아이돌들이더라고. 상당히 예쁘장한 영국 남자애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내한을 했었어. 은근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꽤 인기 있더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쇼핑몰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얘네 노래 이거 말고 초콜릿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 초콜릿이라는 노래 많이 듣고 그러거든. 그 정도. 내가 이제 밴드 이 얘네들 노래를 받아서 들어보고 나서 꽤 마음에 들더라고. 괜찮지? 꽤 마음에 들어서 좀 찾아봤어. 이게 영국 체셔주 임슬러 출신 4인조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데뷔는 2013년이야. 이렇게 몰랐던 게 이제 최근 애들이니까. 그래도 근데 UK에서 앨범 차트도 1위도 올라갔고 나름 EP는 4장밖에 안 되는데 싱글이 엄청 많이 했더라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싱글 중에 하나로 세틀다운이 있는데 좀 들어본 느낌으로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여름 아침에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청량한 느낌을 주더라고. 중간에 휘파람 소리 딴딴딴딴딴딴 그리고 이제 그 이 여름 아침에 어울리는 약간 그 청량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다른 곡에도 대부분 좀 더 시종식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밴드 음악 사이에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넣어놓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잘 넣어놨어. 그거를 기본적으로 전자음악을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진 않는데 약간 밴드 음악을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들 기본은 밴드 음악인데 기본은 드럼하고 베이스가 땅땅 제대로 들어있는 밴드 음악인데 거기에 딱 싫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넣어놔서 아 굉장히 듣기 좋다 뭐 그런 생각 들었고 이게 찾다 보니까 이 곡을 BBC 라디오 라운지 거기서 한번 했었어. 편곡을 해서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편곡을 좀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나 들려줘. 그래? 혹시 궁금해할까 해서 가져왔지. 이 준비했어. 기타도 연습해. 이게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빼고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섹시한 느낌이야. 들어보면은 이것도 꽤 좋더라고. 이미 좋다. 건반이랑 나팔이 함께 알아듣기 힘들었어. 처음에 들을 때. 그리고 가사를 보고 나서 뭐? 뭐? 뭐 이랬어. 그냥 이제 여자애랑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이더느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어.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괜찮죠? 야, 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많이 참았다. 아 뭐 굳이 참으려고 한 건 아니고 뭐 가사도 아, 별로 얘기를 안 하긴 했구나 성공하고 나서. 그러네. 가사도 재밌고 괜찮은 노래였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두루두루 찾아봤었거든. 괜찮은 노래였어. 근데 이 편곡은 출근길은 아닌 것 같아. 응, 출근길은 아니야. 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약간 섹시하다고 한 게 좀 어. 어떤 게 이해가 돼? 이렇게 일렉트로닉을 빼고 트럼펫을 넣고 이렇게 약간 슬로우 템포로 하면서 이제 아예 다른 곡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잘한다 이 녀석들 꼬맹이들. 사실은 내한했을 때 작년에 내한했는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가 그 내한 소식을 올린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 글 쓴 애가 너무 어린 여자애가 막 우리 오빠들 하는 느낌으로 얘네를 예뻐하는 게 보이는 거야. 아, 가면 안 되겠다. 왜? 그런 애들 많을까 봐? 난 적응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랬구만. 음악을 잘하는 것 치고는 너무 예쁘게 생긴 애들이었어. 네, 내... 예쁘게 생기면 안 돼? 예쁘게 생긴 애들은 난 그냥 아이돌을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예쁘게 생겨도 음악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예쁘게 생겨서 그렇다는 건 약간 편견. 그렇지. 나의 편견이야. 나는 마음이 좁거든. 어. 시비 건 거 아니야. 야, 다음 노래 한번 괴랄할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갑시다.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질풍가도라는 노래인데 쾌걸 근육맥 어디 오프닝에 쓰였다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들었지만 이제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커버곡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요것도 커버곡이 많이 있어. 그 기타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게 만화 주제가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 락 베이스다 보니까 그거를 찾아서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어디 야구팀 응원가로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여기 그 내가 유튜브에 살려놓은 그 링크를 보면은 이게 그건 이빠인데? 그 하지메 일보 이뽀. 하지메 일보에서 이뽀 맞아. 팬무비야.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이빠이란다 씨. 그 거기서 그 중요 장면만 따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메 일보 끼 팬이 만든 그 팬무비 같은 거지. 여기 보면은 이 명장면 막 이야 막 이거 뭐라 그러지? 네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 대부분 알겠지? 아니 난 딴 걸 보고 있어. 아유 징그러워. 무비 무빙 막 으아 막 이게 권투 장면에서 나오는 거를 합성을 해놨는데 이 남자들한테는 권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피를 끓게 하는 또 뭐가 또 있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하지메 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출근길에 이 네가 선곡해온 거랑 좀 다르게 막 그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등을 떠밀어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운 노래를 아침에 더 많이 듣거든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고 뭐 못 본 예능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졸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시끄러운 노래를 일단 틀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최대한 애를 쓰지 이제 막 졸면서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눈을 좀 붙이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나는 출근길에 노래를 틀어. 그냥 잠 깨려고 시끄러운 노래 위주로 그런 게 있어. 너는 이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뭐 어? 이거를 보면서 그냥 얘는 일을 전투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출근길이 전투인가 보다. 네가 선곡해온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걸음에 맞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 네. 아 기본적인 자세가 다르구나. 일을 하러 나갈 때 그걸 많이 느꼈어. 이거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촌스러. 그지 않냐? 약간 그런 감성이지. 어. 이름이 생각날 때 유정석인가 누군가 하여튼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한데 유정석? 유정석인가. 그래서 이게 응원가로도 꽤 뜨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 그 비슷한 거 뭐 걸어서 하늘까지 뭐 이런 느낌? 띠리리링 띠링 띠리리링 그 감성. 그 90년대 유정석. 유정석 씨가 맞네. 그래서 이 노래도 꽤 해서 실제 가서 부르기도 하고 뭐. 들어본 적은 있어.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지. 짜증나고 막 그럴때. 다음 노래 뿅. Do it again. 근데 뮤직비디오라서 앞에 막 그러니까 내가 듣는 버전이랑 약간 달라. 아. 편집돼 있는 거랑 이런저런 소리 들어간 거랑. 봤어 봤어. 이빨 뽑기 싫어. 형, 저놈들한테 나 이빨 못 뽑게 해줘. 약속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 뭐 저 보면 재밌어요. 아씨, 노래 나오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네. 때쯤에 내가 케미컬 브라더스를 정말 좋아할 때였고 이 We Are The Night이라는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 이게 딱 나왔을 땐 사람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 왜? 케미컬 브라더스가 예전 같지 않다. 막 그전에는 좀 뭔가 더 더 락킹했거든. 그전 앨범들에서 그 히트한 노래들은. 근데 맞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뭐랄까 좀 더 내 취향 쪽이긴 하지만 살짝 꼬여도 있고 이렇게 내가 더 좋아하는 쫄깃쫄깃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쾅쾅 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난 이걸 정말 좋아했는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냥 혼자 쭈그려쳐 잉 이러고 있다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펜타포트에 왔어. 와가지고 이 노래를 했어. 내가 거의 토했어. 좋아갖고. 그때 그 무대 아트웍이라 그래야 되나? 뒤에 뒤에 그 띄우는 영상이 뭐였냐면은 로봇 같은 애가 옆모습인데 이 노래 비트에 맞춰가지고 계속 탁탁탁탁 걷는 그런 그런 영상이 계속 나왔어. 이 노래 연주할 때. 근데 그게 머리에 콱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나는 출근이라 그러면은 뭐 워낙 버스를 타는 시간보다는 걷는 시간이 조금 더 길 셈도 있어서 걷는 거를 많이 연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맞춰서 걸으면 자꾸 막 높은 하이 톤으로 남자가 막 쏘듯이 막 Gonna break my bubblegum 이러고서는 오마가 와 해봐야 되면 do it again 이러잖아. 뒤에서 그 더 막 명령하는 듯한 느낌으로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이러잖아. 그리고 첫 부분에서 Let's turn this 뭐냐 I'll sing the pump electric 이거구나. 하여튼 나를 기계로 만들어 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do it again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이러면서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게 케미컬 브라더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된 노래인데 2007년에 나왔더라고. 2007년에 We Are The Night에서. 그 전에도 한번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소개되는 노래를 그냥 수다 형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만약 여유가 있으면 좀 정보를 찾아와 봤는데 2인조잖아. 2인조고 탐 로렌즈와 에드 시몬스가 나는데 맨 처음에는 더 버스트 브라더스였더라고. 더 버스트 브라더스였는데 그게 얘네들이 막 유럽 투어를 다니다가 미국 내 똑같은 팀의 이름이 있는 거야. 아이고 이런. 법으로 걸리는 거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케미컬 브라더스로 95년에 이름을 바꿨어. 이야 잘 바꿨네. 케미컬. 근데 그 케미컬 브라더스라는 게 케미컬 비트에서 따온 이름이래. 그래서 케미컬 비트가 뭘까 찾아봤는데 그건 안 나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나 이 노래 듣는데 막 그 뮤직비디오도 나오지만 막 저절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아침에 잘만큼 자고 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침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출근 준비를 할 것 같은 거야. 막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있으면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뮤직비디오 나온 것처럼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춤추라고 만들었나. 와 괴랄한 노래다. 근데 출근길에 듣기에 너는 노동요라고 나중에 말을 했는데 출근길에 듣기에도 꽤 괜찮은 노래인 것 같더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선곡한 거는 등을 떠미는 거고 이런 노래는 이제 저절로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약간 떠미는 거 끌어당기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가 선곡한 노래는 끌어당기는 거고 내가 선곡한 노래는 떠미는 거야. 약간 그 출근의 감성이 좀 다른 거지. 왜냐면 난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괴로워하면서 인나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노래가 19금이더라고. 이게? 왜 19금인지 모르겠어. 19금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가사도 찾아봤는데 가사에 19금 내용 없어. 노래를 들어봐도 뭐 그 노래를 비틀어서 그거를 생략할 만큼 할 만한 내용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왜 19금인지 못 찾았어. 19금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 뭐. Got a brain like bubblegum이나 뭐 blowing on 그러니까 my 그러니까 뭔가 이게 cranium? 느낌이 뭐가 퇴폐적인가? 퇴폐적인 것도 없는데 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약한 거는 다른 거에도 많지 뭐. 그건 그렇지. 다른 거 노래도 엄청 많은데 가사 봐봐. 가사 풍선껌 같은 뇌를 가졌네. 두개골이 부풀어오는 뭐 터진다고. 그거 뭐지? 뭐 모르겠어. 그 두개골 때문인가? 그런가? 부정연반 말 크레니엄 Turn off my robotic brain. 모르겠다. 모르겠어. And my face and my job. 어쨌든 케미컬 브라더스는 좋아하고요. 사실 요새 이 노래는 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요새 출근길에 더 많이 듣는 노래는 케미컬 브라더스 노래 중에 최근 노래 고라는 노래가 있어. 그것도 막 혼자 막 하면서 고! 고! 이러면서 왜냐면 그건 랩이거든 가사가. 랩을 하는 거거든. 근데 별로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가사가 나와. We are just here to make you. We are just here to make you. We are just here to make you. Here to make you. Here to make you. Go. 빠바밤 빠바바바밤 고! 빠바밤밤밤 끙끙! 고도 들어봐. 고도 좋아.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너도 고 나오는 거야. 고! 나 다녀올게. 일부러 여기서 끊을까? 각자 다녀오면서? 야. 그래 가자. 환영씨 타임! 1부! 타임! 1부 끝! 벌써 끝이냐? 1부. 좋아. 야. 되게 말을 많이 안 했어 우리가. 일부 가자 가자 가자. 아침은 생략 커피만 손에 쥐고서 발 디딜 틈 없는 전철을 타고 바쁘게 시작된 출근길 점심은 대충 졸음만 몰아내고서 겨우 꿈틀대는 일벌레처럼 책상에 발 묶인 시간들 매일이 월요일 같아 주말은 또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월화수목금토월 월화수목금토월